밤새도록 나 혼자서 생각해봤어. 너에게 난 어떤 존재인지. 언제까지 널 이해하며 기다려야 할까. 오늘도 넌 전화가 없어.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도 괜찮은 거니. 너는 내가 걱정되지 않니. 한 번 두 번 세 번 늘어가는 거짓말 너의 무관심에 나만 멍이 들어. 아주 흔한 말 사랑한단 말 그 말이면 내겐 충분할 텐데. 네가 사준 선물들보다 가슴 깊이 남는 Thank you.